이야기를 기다리는 이곳은 한양 우편함입니다. 제 주변에는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이미 학창시절부터 시작해 100번도 넘는 오디션을 봤다고 해요. 자신감으로 시작했지만 100번 넘게 떨어지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이 정도면 붙지 않을까 했는데 왜 떨어지는지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붙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름대로와 이 정도면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것을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나의 한계는 어디인가 시험해보는 것.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도전해봐야 할 일이겠죠. 있는 힘껏 노력해 부딪혀도 그 벽이 문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전히 벽일 때가 더 많죠. 그럴 때는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더한 한계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때때로 벽에 부딪히기 위해 해왔던 노력들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다른 방향으로 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한양 우편함을 열어보러 가볼까요?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호션 살며시 불어온 바닷바람 정세훈 호라이즌 떠나고 싶은 밤 Baby 날 데려다 줄래 붉은 노을 속에 저물어가는 밤 Oh please stay 고만 싶어 지금 이 순간 yeah. 별을 수놓은 듯한 이 도시 불빛과 you, you 어떤 우주보다 눈이 부시게 빛나 you 천천히 가볼까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오션 안녕하세요. 저는 현생에 치여 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상에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덕질인데요. 저는 공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극은 여러 번 보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욱진 배우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얼마 전은 욱진 배우님의 10주년이었는데요. 제 현생을 모두 제쳐두고 개와 고양이의 시간이라는 공연을 보러 당장 달려갔죠. 역시 그는 너무 귀여워요. 사람이 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정신 놓고 보다 보면 현생을 제쳐둘 때가 많아 고민입니다. 공연을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막이 내리고 현실로 돌아오면 너무 우울하고 불행해지는 기분도 들어요. 공연은 제 삶의 원동력과도 같아요. 취미생활과 현실의 무게를 동등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리고 이 말은 꼭 전해주세요. 정욱진 배우님, 데뷔 10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500만 년 무대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이란 멈추려 해봐도 바보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정문성 전미도 사랑이란 그리움과 같은 말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과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와 네가 먼 곳을 볼 때 너의 그 옆모습과 나는 모르는 너의 단어들과 나보다 많은 너의 깊은 생각들 사랑이란 봄날의 꽃처럼 아주 잠시 피었다가 금세 흩어지고 마는 것 사랑이란 슬픔과 같은 말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과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와 네가 먼 곳을 볼 때 너의 그 옆모습과 날 웃게 하는 너의 말투와 너무 따뜻한 너의 예쁜 마음들 나는 너의 눈빛과 너의 미소와 너의 옆모습과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더 웃고 싶어 난 더 알고 싶어 매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난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이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가 한양우 편함 여덟 번째 이야기는 정욱진 배우님을 사랑하는 한 학우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욱진 배우님 데뷔 10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사연자님의 간절한 소원처럼 꼭 500만 년 무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공연을 볼 때면 내 현실과 딱 분리되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사연자분께서 원동력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공연을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요일에 보기로 한 그게 있으면 수요일까지는 열심히 달려보는 거죠. 내 할 일, 내 인생에만 100% 집중하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면서 살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연자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재미없고 힘들기만 한 인생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거로 만들어진다면 그건 분명 굉장한 연극일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극의 주인공은 사연자분 오로지 한 명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혁 소녀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뭐 남은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창가에 앉아 멀리 떠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 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곳곳에는 모순이 가득하다. 마주할 때마다 주저앉고 싶다. 잘하려 할수록 못하게 되는 모순.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뒷걸음질만 치게 되는 아이러니한 순간들이다. 얼마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그럴까 하고 그 마음까지 꿰뚫어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네가 얼마나 마음 두렵겠느냐고.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천천히 너의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고 나를 다독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사람을 바라기에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언젠가부터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우선 남들에게 해보이게 되었다. 그러니 거울처럼 상대도 내 모습에 화답하는 좋은 일들이 생기곤 했다. 이번에도 받고 싶은 것을 먼저 해주려고 연습한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건넬 준비를 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래 봐줄게요.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손헌영,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 중. 양희준 한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즐겁지만은 않을 걸 알아. 생각보다 어쩜 더 많이 힘들지 몰라. 사랑하는 일 너와 나 잡은 손 자꾸만 낡아가고 시간과 함께 모두 저물어 간대도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려 해. 그때까지만 혹시라도 너 원할 땐 모두 멈출게. 내 어깨 기대줘, 내게 안겨줘. 나로 인해 행복한 네가 돼줘. 그게 언제든 네가 원하는 그만큼만 사랑할게. 네가 내게 허락한 그때까지만. 시간과 함께 모두 저물어 간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 해, 사랑하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네 어깨 기대어 내게 안기어 너를 보며 행복한 그런 나야. 얼만큼이든 내게 주어진 그만큼 더 사랑할게. 네 곁에서 나 멈출 그때까지. 저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한 번 보고 재미없는 영화라면 에잇 하고 두 번 다시 안 보죠. 그런 제가 주기적으로 꼭 보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월플라워입니다. 이 영화는 소심한 찰리가 당당하고 자유로운 샘과 패트릭 남매를 만나며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영화 속 찰리도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나 자신, 오직 본인뿐이었다는 것을요. 사연자분께서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나만의 연극을 마냥 지루하고 재미없다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길 바라요. 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반짝이는지는 감히 아무도 함부로 정의내릴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스위스로. 자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에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우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다 같이 랄랄랄랄랄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바루바루바루바루바루바루바루바루바루바.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가 다가오는 한양우편함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우분들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양우편함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한양우편함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그리고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